이 시간에는 너린 뮤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평양이요 그대 지켜 나는 싸우리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이 하늘은 너희들의 것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저국은 병사를 사랑하니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군가의 발을 맞추자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